네 발신문 거루카 빠뚜라 15일부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성공과 관련해서 글을 게재했습니다. 글은 조선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미국의 심장부를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과시했다고 하면서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은 미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.